리진군 조조 중화인민공화국 등령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25일 동평양 제1중학교를 참관했습니다. 선임들은 학교의 연육 소개실, 모택동반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고 학생들의 예술 소품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